추억의 골든팝스. 안녕하십니까. 추억의 골든팝스 이광용입니다. 방송에서 전에 뉴질랜드에 와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젊은 시절 동경하고 상상도 못한 여러 밴드나 가수들의 공연을 마음껏 볼 수 있었다는 점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곳만큼은 아니지만 한국에서도 여러 장르의 밴드나 가수가 방한할 정도로 그 시장에 나름 규모가 있는 걸 보고 격세지감을 느끼곤 합니다. 금년 봄에 폴 맥카트니가 5만 관중의 열기 속에 방한 공연을 했다고 하죠. 앞으로 단 하나의 공연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주제 없이 은퇴를 앞둔 그의 공연을 선택할 것 같은데 그가 이곳에는 오지 않아 아쉬움이 컸었습니다. 11월 초에 링고스타가 잠실 체조경기장에서 공연을 했었다고 하네요. 글쎄 한국에 있어서도 보러 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4,000명의 골수팬들과 함께 열정적인 무대를 꾸몄다고 합니다. 노병은 죽지 않고 다만 사라질 뿐이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오늘은 그의 노래 Only You와 함께 주의 골든팝스 문을 엽니다. 오직 당신만이 이 세상을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어둠을 밝게 할 수 있고 나를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밖에 없는 진실한 꿈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 바로 당신입니다. 아마 링고스타가 이렇게 70년대 초에 본드걸 출신의 배우 바바라 바크에게 청혼하고 그 꿈을 이룬 모양입니다. 이번 국내 그의 공연이 뒤숭숭한 시국 탓에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고 하는데 관람하신 분들의 후기는 매우 만족스러웠다고 하네요. 1970년 비틀즈가 해체되고 각자 솔로로 활동하게 되면서 조지 해리슨이 준 곡이 빌보드 정상을 차지해 그를 기쁘게 한 적이 있었죠. 바로 그 노래 포토그래피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리차드 스타키가 본명인 링고스타의 이번 내한 공연에 토토의 멤버였던 노장들도 함께 방문했었다고 합니다.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한 10년 정도 큰 인기를 얻었던 그룹이었죠. 홀더라인, 로잔나, 아프리카 등 떠오르는 노래만 해도 꽤 됐던 그래미 수상에 저력 있는 밴드가 바로 토토였는데요. 팝음악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에게 토토 하면 두 가지가 보통 떠오르는 것 같은데 그룹 이름을 화장실 용기 생산업체의 이름에서 가져왔다는 사실과 마이클 잭슨의 그 유명한 앨범 드릴러에 수록된 휴먼 터치가 사실은 토토 멤버인 스티브 루카더와 마이클 잭슨의 공동 작품이었다는 점이 그들하면은 생각이 나곤 하죠. 다음 곡은 80년 그들의 역작 하이드라에서 99라는 곡 준비해봤습니다.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들으신 99이라는 곡은 조지 루카스의 영화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곡인데 이 곡이 그런대로 미국에서는 인기도 없고 또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좋은 점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멤버들이 가장 싫어했던 노래였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저는 이 노래 참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토토의 멤버들 일부가 사실은 그 보즈스캑스 멤버 일원이기도 했던 관계로 그들의 음악적 교류도 아주 활발했었는데 보즈스캑스 역시 활동은 60년대부터이지만은 그의 최고 전성기는 아마 토토의 그것과 거의 일치하는 그런 우연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의 노래 한번 들어보죠. 상업적으로 가장 히트한 앨범 실크 디그리에서 골라봤습니다. We are all alone, 보즈스캑스입니다. 'Outside the rain begins and it may never end, so cry no more on the shore dream. We'll take us out to sea forevermore. Forevermore. Close your eyes on me, and you can be with me. 'Neath the waves, through the caves of hours, long forgotten now. We're all alone. All alone. Close the window, call the light, and it will be alright. No need to bother now. Let it out, let it all begin. Learn how to pretend. Once a story's told, it can't help but grow. Roses do, lovers too, so cast your seasons to the wind. Hold me dear, oh, hold me dear. Close. 오래간만에 노래 들어보니까 참 노래가 아주 좋네요. 70, 80년대 한창 팝음악을 들었을 때는 혈기가 넘쳐서 그런지 도대체 왜 이리 이 가수가 인기가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요즘 들어서 그의 음악을 들을 때마다 이래서 이 가수 미국에서 대접을 받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대별로 자기도 모르게 땡기는 음악이 있는 모양입니다. 90년대 중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라는 학습지가 한동안 유행한 적이 있었죠. 링고스타의 내한 공연을 언급하면서 오늘 시작을 했는데 그와 함께 내한한 토토 노래까지 또 그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즈스케엑스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그가 60년대 말 한때 스티브 밀러 밴드의 보컬과 리드 기타를 담당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스티브 밀러 밴드의 대표곡 스윙타운 들어보시겠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팝송이 되어버렸습니다. 스티브 밀러 밴드입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곡은 이현실 씨의 찔레꽃인데요. 노래도 노래지만 귀뚜라미 소리와 개짖는 소리가 곡 시작 전과 그리고 끝나갈 무렵에 나오죠. 그래서 더더욱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든 고향 생각이 나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향수에 젖어보시죠. 이현실 씨입니다. 엄마의 끝에 나와 떠나는 걸 기차에 비유한 샹숑 기차는 떠나고 이어집니다. 헬렌 로즈입니다. 프랑스에선 TV 배우로 더욱 유명한 그녀의 90년대 대표곡 들어보셨는데요. 샹숑은 역시 샹숑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는데 저에겐 아담어 없는 샹송은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할까요? 그만큼 아담어 음악을 참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쌍뚜아마미 샹송 한 곡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Je sais, tout est fini. J'ai perdu ta confiance. Néanmoins, je te prie de m'accorder ma chance. Si devant mon remords, tu restes indifférente, on ne peut te donner tort. Mais sois donc indulgente au nom des joies que nous avons vécues, au nom de l'amour que nous croyons perdu. Sans toi, mamie, le temps est si lourd, les heures et les jours sombre sans espoir, sans toi, mamie. Et leur air ingénu nous torture et nous hante. Aussi je viens vers toi pour te confier ma voile. Toi, tu me guideras, tu es ma bonne étoile. Sans toi, mamie, les heures et les jours sombres sans espoir, sans toi, mamie. Inflation과 인구수를 감안한 역사상 흥행에 가장 성공한 영화 탑 100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50위권에서 30위권의 영화를 살펴보겠는데요. 이 순위권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64년도에 개봉한 007편 골든핑거와 그 다음 해에 제작된 2편 썬더볼이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흥행 성공을 거둬 007 시대와 션 코네리를 일약 세계 최고의 배우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정글북, 신데렐라, 파인딩 네모, 피노키오, 슈렉 등 만화 영화의 고전이 얼마나 역사상 큰 흥행 성적을 보여줬는지를 순위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에어포트와 타워링 등의 재난 영화와 함께 70년대 우리들에게 아주 사랑을 받았던 에릭 시갈의 러브스토리도 눈에 띕니다. 감독은 아더 힐러가, 알리 맥그로와 라이언 우인이 주연을 맡고 프란시스 레이가 음악을 맡은 이 영화는 두 주인공이 배경음악 스노우 플로릭과 함께 눈싸움을 하는 그런 장면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프란시스 레이의 음악 러브스토리 들으시면서 그 시절을 회상해 보시는 건 어떨지요. 음악 나갑니다. Thank you. 특히 이 순위권에는 부츠 캐시 앤 선댄스 키드, 우리들에겐 내일을 향해 사라로 소개됐던 조지 로일 감독의 폴 뉴만과 로버트 레드포드가 주연한 1969년도 작품이 역시 군계 일학처럼 눈에 띕니다. 자전거가 처음 세상에 선보인 1890년대를 배경으로 폴 뉴만과 캐서린 로스가 자전거를 타면서 나오는 음악 레인드랍스 킵 폴링 온 마이 헤드 같은 노래는 정말 압권 그 자체였는데요. 특히 더더욱 인상에 남는 것은 마지막 장면이었죠. 이 영화의 선댄스 키드로 나온 로버트 레드포드가 후에 선댄스 영화제를 만들어 영화 산업에 일조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되기도 합니다. BJ 토마스의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들으시면서 다음 시간은 역대 20위권에서 1위까지 전 세계 흥행 수익을 올린 영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just like the guy whose feet are too big for his bed, nothing seems to fit. Those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they keep falling. So I just did need some talking to the sun, and I said I didn't like the way he got things done. Sleeping on the job, those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they keep falling. But there's one thing I know, the blues they send to meet me won't defeat me. It won't be long till happiness steps up to greet me.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but that doesn't mean my eyes will soon be turning red. Crying's not for me, 'cause I'm never gonna stop the rain by complaining, because I'm free. Nothing's worrying me. Steps up to greet me. A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but that doesn't mean my eyes will soon be turning red. Crying's not for me, 'cause I'm never gonna stop the rain by complaining, because I'm free. Nothing's worrying me. Here's the song, 슬픈 카우보이 노래입니다. Ed Bruce의 Last Cowboy Song, 애절한 내용의 country song입니다. 노래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is the last cowboy song, the end of a 100-year wars. The voices sound sad as they're singing along. Another piece of America's lost. He rides a feedlot and clerks in a market on weekends selling tobacco and beer. And his dreams of tomorrow surrounded by fences, but he'll dream tonight of when fences weren't here. He blazed the trail with Lewis and Clark, And eyeball, oh, I backed down. He stood shoulder to shoulder with Travis in Texas and rode with the seventh when Custer went down. This is the last cowboy song, the end of a 100-year wars. The voices sound sad as they're singing along. Another piece of America's lost. Remington showed us how he looked on canvas, and Louis L'Amour has told us his tale. And Willie and Waylon and me sing about him and wish to God we could have ridden his trail. This is the last. The old Chisholm Trail is covered in concrete now. The end of a hundred. And they truck them to market in 50-foot rigs. They blow by his marker, never slowing to read. Like living and dying was all he did. This is the last cowboy song. The end of a 100-year war. Voices sound sad as they're singing along. Another piece of America's law. This is the last cowboy song. The end of a 100-year war. Voices sound sad as they're singing along. Another piece of America's lost. Another piece of America's lost. This is the last cowboy song. 전에 밥 딜런이 노래를 부르면 무슨 노래도 아니오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엘비스가 부르면 무슨 노래도 애창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엘비스가 부는 컨트리 음악도 참 좋은데 오늘은 아이들을 위해 그가 부는 자장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늦은 밤 이 곡 들으시면서 주무시면 곤란합니다. 다섯 명의 잠꾸러기 5 슬립 해야 됩니다. There were five sleepy heads all tucked into their beds while I sang a lullaby. One got cream dust in her eye. There were four sleepy heads playing possum with me. Mr. Sandman came. And then there were three. Moonbeams played peekaboo. Three away became two. And my song was almost done when the land of Nod took one kiss to the last one goodnight. Then I heard not a beat. There were five sleepy years. Now they're all fast asleep. '국내외의 정치적인 사건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여간 거북스럽지 않은 현실입니다. 세상을 담싸고 살아가고 싶을 정도로 요즘 세태가 말이 아니죠. 트럼프 시대가 막을 열면서 미국이 20세기 초에 보여줬던 고립주의로 회귀해서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끼는 걸 생각하면은 최악을 대비한 준비도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시대가 발전해가면서 금기시되어 왔던 백인 우월주의 역시 이곳 뉴질랜드에서도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파심도 들지만은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는 생각으로 추억의 골든팝스 오늘 방송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랜필드에 위치한 엘리스카페 협찬을 보내드린 이 방송은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광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o I'll just walk out in the rain, so that the clouds can hide the pain. And baby, you will never see the thousand tears you gave to me. And if the rain should go away, then in my lonely room I'll stay, so that the world will never know how much it hurt to see you go away. So I'll just live a life of hope, pretending that I couldn't care. But if you find you cannot cope, just call my name and I'll be there. If I could live my life again, I'd still relive those precious times. Though I know there would be pain, I'd feel so good while you were mine. Be mine. Walk out in the rain, so I'll just walk out in the rain, so that the clouds can hide the pain, so that the clouds can hide the pain. And baby, you will never see, baby, you will never see the thousand tears you gave to me. And if the rain should go away, and if the rain should go away, in my lonely room I stay, in my lonely room I stay, so that the world will never know.